승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80 달려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80 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셨습니다. 황경서 동지, 최룡해 동지, 리용길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제380 대연합부대 부대장과 정치위원을 비롯한 대연합부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를 맞이하는 대연합부대 지휘부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개양돼 있었습니다. 저국과 혁명에 대한 성스러운 책임감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으시고 끊임없는 선군혁명 영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끝만같이 배웠게 된 부대장병들의 가슴은 한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세차게 설레였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표식비와 혁명사족 교양실, 연역실을 돌아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희안의 예지와 작전적 구상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찾아오시어 부대가 나아갈 길을 휘양히 밝혀주신 조선인민군 제380 대연합부대에는 백두산 졸세린들의 불멸의 용덕적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귀중한 사족 자료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대연합부대는 현계전의 공격과 방어에 다 준비된 강력한 정예대오로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1999년 2월 이곳 부대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의 산악전투 훈련을 보아주시고 훈련 성과를 치하해 주시며 그들과 함께 찍으신 기념사진을 깊은 감명 속에 바라보시면서 대연합부대의 장병들은 부대를 대단히 중시하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기대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80 대연합부대가 지난 기간 조국보위와 사례주의 건설에서 자랑찬 이혼을 세웠으며 특히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 급파되어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 일어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만은 우리 민군대의 투쟁정신과 깊은 전투적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데 적극 기여했다고 하시면서 부대 장병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연합부대에서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역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 들고 있는 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볼멸의 영도 업적, 부대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불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인 회관을 돌아보시면서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혁명가에게는 사상정신적 양식이 있어야 한다고 군인들을 사회주의 조국 수호의 길에서 적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불굴의 투사들로 더욱 억세게 키우기 위해서는 당이 제시한 5대 교양을 강화하는 데 계속 큰 힘을 놓아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사연구실에서 대연합부대장으로부터 대연합부대의 방어작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전투문건들을 검토해 주셨으며 작전강실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대연합부대관 부대들의 임무 수행과 훈련 실태, 경상적인 전투동원 준비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대연합부대의 지휘관 참모부 일꾼들이 우리 당의 군사전략 전술 사상과 주체전법, 항일무장 투쟁과 지난 초국해방 전쟁 경험을 깊이 연구하고 적들이 최군식이 감행하고 있는 전쟁 방식, 군사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르는 작전 전술의 변화에 대하여 파고들어 모든 작전과 전투를 우리 식대로 해나갈 수 있는 기묘하고 용어한 작전 전술적 방안들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하여 지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모든 훈련을 실전과 같이 조직하고 훈련장마다에서 백두산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군인들을 여러가지 전투 행동 조법들에 정통한 펄펄 나는 일당백의 싸움꾼들로 억세게 준비시켜가고 있으며 특히 4년도 전투정치 훈련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킬 드높은 열의를 안고 훈련 준비를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해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80 대연합부대가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싸움 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80 대연합부대가 지키고 있는 방어지대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는다고 크나큰 믿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부대 장병들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사회주의 조국을 정대로 굳건히 수호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